Shimmy, shimmy, coco pop, I think I like it. 긴장은 down, down, 부끄러운 말 것. 어지러운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. 익숙한 듯 부드럽게 내게 번져가. 쓰지 말어 지금 이대로 아름답기만 해 멈춰버렸으면 baby are you down 마지막 밤이야 둘만의 밤이야 긴장하지 말고 다가와 yeah yeah 네 모든 걸 내게 맡겨봐 yeah yeah 점점 풀려가는 높이 더 내려나 오늘 눈치 보지 말고 shaking up it comes down down baby It's about to go. Down, down, baby.